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를 계속 아침마다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 18절 말씀으로 율법에 기초한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텃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텃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제가 오늘 본문 18절까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좀 로마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러한 성경에 늘 가까이 하는 즐거움이 더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올바른 그 인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 율법을 외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율법이 어렵다고 해서 또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율법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율법에 기초한 좋은 신앙의 모습을 몇 가지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율법에 기초한 좋은 신앙은 바로 율법을 의지한다 라는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17절 보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했죠.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위에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을 행위에 의지한다는 말로 그렇게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9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은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존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행위에 의존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로마서는 분명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을 행위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같이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율법에 기초하고 있지만 율법이 가르치는 그 믿음을 의존해야지 좋은 믿음이 됩니다. 율법은 분명히 의의 법입니다. 율법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은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한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몽학 선생을 초등 선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스쿨 마스터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좋은 선생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몽학 선생이라고 할 때는 이 몽자가 무슨 몽자인가 한문으로 꿈 몽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몽학 선생에서 이 몽자는 꿈 몽자가 아니라 어린 몽자입니다. 어린 몽.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배울 학자를 붙여서 몽학 선생이라고 했죠. 이처럼 율법은 좋은 선생님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또 어디로 인도하는 그런 선생이냐 하면은 바로 믿음을 가르쳐주고 믿음이라는 지배까지 우리 성도들을 신자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 줍니다. 그뿐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집으로 인도하여 그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율법이 가르치는 그 드러난 행위만 의존하면은 결국 율법의 깊은 정신인 믿음의 내용을 잃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17절에서 율법을 의지하여 라는 말의 의미는 율법의 손을 잡고 율법을 의지하여 이끌림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좋은 신앙입니다. 절대 믿음을 우리가 사수하면서 율법을 무시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 하여튼 믿음을 잘 우리가 갖기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스쿨마스터의 역할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이라고 할 때는 바로 율법에 기초해야지만이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율법에 기초한 좋은 신앙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17절 보면 다시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에 대한 좋은 증거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할례당이라는 표현도 참 어려운 표현이고 또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조금 더 어려운데 성경에 있는 원래 할례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던 그런 무리들이 바로 할례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례당은 믿음에 손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손할례당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손할례당이라고 그러니까 뭐 손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할례의 의미에 역행을 한다. 할례의 그 의미를 오히려 이제 손해를 끼친다라고 할 때에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꼭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할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오히려 할례의 의미를 이제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월감에 늘 그렇게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이 유대인들의 자랑 문제는 구약성경 에스더 3장 4절에서 모르도개가 나는 유대인이요 라고 외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모르도개가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요 라고 한 것은 정말 귀한 외침이고 자랑할 만한 일이었지만 모르도개와 같은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야 되겠지만 상대적인 우월감에 젖어서 스스로 자랑하고자 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늘 지적했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우월감에 젖은 그러한 모습은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자랑할 일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율법에 기초한 좋은 신앙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율법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18절 보면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라고 했죠.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믿고 실천해야지만이 좋은 믿음이 될 수 있고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22절 이하에 나오는 계명들 한번 보시면 간음, 도적질, 우상숭배 등을 비롯한 율법의 교훈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한다는 것은 매우 주귀중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죠? 율법에서 교훈한 뜻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받아들임은 이처럼 좋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잘 깨달아서 이에 흔들림이 없고 혼돈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아까 세 번째를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율법에 기초한 좋은 신앙은 선한 것을 좋게 여김입니다. 18절 말씀을 끝에 머리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무조건 다 좋아. 이것이 바로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역사심 등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고 그렇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로마서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서 11장까지를 큰 덩어리로 하나의 어떤 이 교리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로마서 이제 12장부터는 생활적인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마무리 끝에 하고 12장 시작하는 그 연결고리를 잘 이어보면은 로마서의 핵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한 말씀 잘 기억하면서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 분명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은 신앙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며 그로 인해서 좋은 신앙인으로 날마다 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귀한 좋은 신앙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 기초하여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신앙인으로 세움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신앙인으로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